몰라 불난 무슨 말을 뱉은 건지 떨리는 널 앞에 두었던 시간 그렇게 준비해왔었던 말들 설렘만 가득했던 날들 너와의 처음 만남은 이렇게 지나가고 두근두근 토닥토닥 다들 오늘 잘하라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떨렸던 사람 널 위해 준비했던 그 많은 말들 흐르는 땀과 시간이 다 엉킨 듯해 이제와 언젠 말야 널 정말 미칠 듯 사랑해왔다고 나만 먼저 시작해서 미안하다고 처음 본 그 순간 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미소가 날 얼어 보았어 한 모금 자네 네 입술이 어떻게 닿는지 아름다웠어 가까이 바라본 너의 하나하나 가끔 웃을 땐 심장이 터질 듯해서 이제와 혼잣 말야 널 정말 사랑해왔다고 나만 혼자 시작해서 미안하다고 처음 본 그 순간 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미소가 날 얼어붙게 했다